pretty, 또 pretty야 pretty. 빛이 나 빛이 넌 진리자 있지. 혹시 누가 너를 자꾸 욕해, 다르면 말해 니가 더 좋네. 난 놈들이 뭐라건 이 세상이 뭐라건 너 내게 최고 너 그대로. 나한테 쫄지 마라, 누가 뭐래도 넌 괜찮아. 더 강해 너는 말야. You say yes or no, yes or no, bro. 20세기 소녀들아, live it live, come on baby. 21세기 소녀들아, hit on my back, come on baby. 말해 넌 강하다고, 말해 넌 충분하다고. Oh, everybody wanna love.